Respect. Should I go or should I go or should I stay? We end up in the world this way. Put your hands in the air. Put your hands in the air. It's like you don't care. 존중! 존경! 뭐 이게 리스펙 알겠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영어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뭐.